위대한 영조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과 역사적인 6.15 풍남공동선언 발표 16돌째 저금하여 볼가리아, 도이칠란드, 단마르크, 베네수엘라에서는 집회가, 핀란드에서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단마르크, 핀란드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